장례자의 날에 즈음한 기념 모임이 18일 평양의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. 관계부문 일꾼들, 장례자들, 가족들, 시내 근로자들과 주조 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부 성원들, 조국에 체류하고 있는 해외 동포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. 모임에서는 장례자 예술 서전들의 공연이 있었습니다. 모임에 앞서 참가자들은 전시된 사진들을 돌아보았습니다.